하얀 뱀. 아주 먼 옛날 어떤 왕이 있었어요. 모든 백성은 왕을 좋아했어요. 왕이 모든 백성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다 알고 있을 정도로 백성들을 사랑했거든요. 왕은 매일 저녁 식사 후에 가장 믿음직한 하인에게 어떤 음식을 가져오라고 시켰어요. 그 하인조차도 그게 뭔지 몰랐죠. 어느 날 하인은 어떤 음식인지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확인하기로 했죠. 뚜껑을 열어보니 하얀 뱀으로 만들어진 음식이 있었어요. 하인은 한 숟갈 떠서 먹어봤어요. 그 후에 새들의 소리를 듣고 창밖을 내다본 하인은 연못에 사는 오리가 왕비의 반지를 꿀꺽 삼켜버렸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하인은 그 즉시 오리를 잡아 반지를 되찾았고 왕비에게 반지를 돌려줬어요. 이를 알게 된 왕은 하인에게 상을 내리기로 했어요. 전하, 저는 그저 말 한 필과 여행할 돈만 있으면 됩니다. 저는 전 세계를 구석구석 여행하고 싶습니다. 동물의 말을 들을 수 있게 된 하인은 즐겁게 정글을 여행했어요. 그때 수초에 갇혀 버둥대는 물고기 세 마리를 보게 됐어요. 우린 여기까지인가 봐. 이렇게 허우하게 죽게 되다니. 마음씨가 따뜻했던 하인은 수초에서 물고기를 꺼내 다시 물속으로 보내줬어요. 이번 일을 기억하고 있다가 반드시 갚겠습니다. 물가를 벗어나 다시 길을 떠난 하인은 어떤 개미가 소리치는 걸 들었어요. 그 개미는 바로 왕개미였는데 길을 따라 개미 언덕을 오르는 중이었어요. 왜 사람들은 멍청한 짐승들을 타고 다니면서 우리를 피하지 못하는 거지? 저 멍청한 말이 무거운 발급으로 가엾은 나의 백성들을 전부 다 짓밟으려고 하잖아. 이번 일을 기억하고 있다가 이 빚을 꼭 갚도록 하겠네. 그렇게 깊은 숲속으로 들어간 하인은 새끼들의 자립심을 키우기 위해 훈련 중인 까마귀 두 마리를 보게 되었어요. 어린 까마귀들은 겁에 질린 채로 날개를 퍼덕이며 울고 있었어요. 우린 정말 힘없는 까마귀들이에요. 이제 각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아직 나을 수가 없어요. 뭐라도 하지 않으면 여기에서 굶어 죽게 돼요. 그 말을 들은 하인은 말에서 내려 자기가 타고 있던 말을 잡았어요. 까마귀 세 마리는 뛰어와서 자기들의 배를 채운 후 하인에게 말했어요. 이번 일을 기억하고 있다가 반드시 갚도록 하겠습니다. 대도시에 도착한 하인은 근위병들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었어요. 공주님께서 짝을 찾고 계신다. 구원하고자 하는 사람은 힘든 과제를 수행해야만 한다. 만약 통과하지 못하면 목숨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그 말을 듣고 왕궁의 정원으로 간 하인은 공주를 보자마자 사랑에 빠지게 되고 그 즉시 왕에게 가서 공주를 아내로 맞이하고 싶다고 하죠. 그렇게 하인은 배를 타고 바다 한가운데로 끌려가고 왕은 큰 배를 타고 뒤쫓아가요. 왕은 자신의 반지를 물속에 던지고는 하인에게 과제를 알려주죠. 만약 자네가 내 반지를 찾지 못한다면 자네는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바닷물에 빠지게 될 걸세.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란 하인은 뱃머리에 우두커니 서 있었는데 물고기 세 마리가 물 밖으로 나와 하인에게 조개 껍데기를 주었어요. 그렇게 물고기들은 미소를 지으며 떠났고 하인은 조개 껍질을 열어 반지를 꺼냈어요. 하인은 왕에게 반지를 들고 갔어요. 하지만 화가 난 공주는 이렇게 허무하게 결혼하고 싶지 않아서 하인에게 또 다른 과제를 하라고 시키게 돼요. 화가 난 공주는 정원으로 하인을 데리고 갔어요. 밤이 되자 공주는 정원 곳곳에 10포대나 되는 좁쌀을 뿌려놨어요. 내일 해가 뜨기 전까지 전부 찾아놓도록 하여라. 한 톨도 없으면 절대 안 된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몰라 절망한 하인은 다 포기하고 바닥에 앉았어요. 그리고 밤새도록 눈을 붙였고 곧 아침이 왔죠. 하인이 눈을 뜨자 눈앞에 좁쌀 10포대가 있었어요. 개미 수천 마리가 왕개미의 지휘 아래 모은 거였죠. 결과를 보기 위해 정원으로 나온 공주는 깜짝 놀랐어요. 하지만 아직 만족하지 않았죠. 공주는 여전히 자신의 마음을 열지 않았어요. 나와 결혼하고 싶으면 아직 한 가지 과제를 더 해야 한다. 네, 공주님. 분부만 내려주십시오. 나를 위해 생명의 나무인 황금 사과를 가져오도록 하여라. 공주의 말에 당황한 다인은 공주를 위해 황금 사과를 찾으러 떠났어요. 하지만 생명의 나무가 어디에 있는지 몰랐던 하인은 정처 없이 걷기만 했어요. 결국 하인은 지쳐버렸고 신발도 다 헤졌어요. 그래서 나무 밑에서 쉬기로 하고 잠시 눈을 감았죠. 눈을 뜬 하인은 까마귀 세 마리가 온 걸 보게 됐어요. 까마귀는 황금 사과를 구해왔던 거였어요. 우린 당신이 구해준 굶주렸던 까마귀들이에요. 덕분에 이렇게 성장했는데 당신이 황금 사과를 찾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넓은 바다를 건너 세상의 끝에 있는 생명의 나무까지 가서 당신을 위해 황금 사과를 가져왔어요. 하인은 기쁜 마음으로 사과를 들고 공주에게 돌아갔고 황금 사과를 본 공주는 마음을 열었어요. 공주는 사과를 둘로 나눠 하인과 나눠 먹었어요. 그렇게 두 사람은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았답니다.